남조선 요남 뉴스에 의하면 19일 남조선의 전국 농민의 총연맹 경상북도 연맹이 성주 군청 앞에서 사드 배치 계획 고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날 남조선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는 최근 경상남도의 창원과 진주, 김해 등 곳곳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전했습니다.